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자를 밝힌 것은 그가 타고난 플레이보이여서가 아니라 대화 상대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온 한 엘비스의 전기에서는 그를 이렇게 고독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그 숱한 스캔들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고독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아마 그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고독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There's only one cure for this body of mine. That's to have that girl and a love so fine. She touched my hand and what a chill I got. Her lips are like a volcano that's hot. I'm proud to say that she's my buttercup. I'm in love. I'm all shook up. Sugar. 하이텔의 박지연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레드핫의 제일 첫 장면에 나오던 곡 엘비스 프레슬리의 All Shook Up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서울 서초구 반포 2동의 황인영 씨가 저희 프로그램의 정식 이름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오셨나요? 저희 프로그램이요. 정식 이름은 예전에는 FM 영화음악이었고요. 지금 개편된 후에는 원래는 정은임의 영화음악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앞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닌데 누구누구에 하면서 붙이는 게 건방지게 느껴지고 좀 어색하고 그래서 FM 영화음악이라는 아주 따뜻한 이름으로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FM 영화음악 실은 아니고요. FM 영화음악이에요. FM 영화음악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저희 주소까지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가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암 819호입니다. 자, 오늘 괜히 창밖 내다보시고 거리 허슬렁거리시고 그런 분들 많았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비가 내려서 그런지 그 거리를 보니까요. 낙엽들이 판박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에 팍 젖어서 굉장히 쓸쓸하고 기분이 아주 이상하던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단풍이 뭐 울긋불긋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괜히 미워지는 날입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색깔에 울긋불긋이라는 그 진부하고 촌스러운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자, 오늘 같은 분위기에는 이 곡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베리 랜던 중에서 헨델의 사르방드 예전에 저희가 한 두어 번 틀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띠에리 무땡이라는 프랑스 가수인데요. 가성을 써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치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우리나라 가수죠. 늪을 부르는 조관우 씨처럼 가성을 아름답게 쓰고 있는데요. 노래 제목은 Sketch of Love입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에이스 오브 베이스, 본조 오브 스팅, 스콜피언스, 유튜브. 1994년을 마무리할 폴리그램의 최신 모음 앨범 슈퍼히트 2 폴리그램. 누가 초콜릿 시리얼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의 조혜은 씨의 친구 수진 씨를 위해서, 그리고 하이텔 한혜성 씨의 친구분 현숙 씨를 위해서 띄워드렸어요.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솜씨가 어떻습니까? 영화 마이 로드 중에서 마이 로드 띄워드렸습니다. 리오스카 그룹 워의 멤버로 그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오랫동안 활동했었죠. 나중에 솔로로 독립해서 이 마이 로드라든지 비포 더 레인 같은 아주 좋은 음악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줬습니다. 이 하모니카 음색은요, 참 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두 번씩은 하모니카를 불기 마련이라서 그런지 이 하모니카 음색을 들으면 언제나 어린 시절 추억, 향수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는데요. 하모니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죠. 또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라서 그런지 하모니카의 매력과 음악에서의 위치가 또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그 하모니카의 독특하고 다양한 매력이 10분 발휘되는 영화 음악들 모아봤습니다. 오늘 분위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죠? 자, 먼저 황량한 서부에서 들려오는 하모니카 소리 들어보시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중에서 Man with a Harmonica, 하모니카를 부는 사나이입니다. 전북 정읍 소성면의 김정훈 학생, 국악의 새로운 매력에 눈을 떴다고 하셨는데요. 이 하모니카 소리는 어떻습니까?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중에서 들려드린 하모니카를 부는 사나이, Man with the Harmonica 띄워드렸습니다. 서부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감독인 세르지오 레오네와 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마지막 황제를 만든 베르누에도 베르투르치 감독, 그리고 이태리 공포영화의 거장이자 공포영화의 고전인 서스페리아를 만든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 이 세 사람이 내용을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음악은 엔니오 모리꼬네가 담당했는데요. 그는 영화 음악에 제3세계 음악을 도입하고 또 서부 영화에다가는 단순한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를 도입하기도 하는 그런 영화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이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에서 엔니오 모리꼬네는 하모니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그동안 우리는 하모니카 하면은 뭔가 낭만적이고 또 애절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엔니오 모리꼬네는 아주 음울하고 스산한 하모니카 연주로 서부 세계의 비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장난감처럼 어린 시절에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 하모니카는 음악에 있어서 독자적인 리드악기보다는 보조악기로 인식되어 왔었죠. 하지만 하모니카는 작은 올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풍부한 울림, 다양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하모니카는 인간의 음색과 비슷해서 주로 초기 블루스 음악에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88년 그 독일 감독인 퍼시 애들런 감독이 만든 바그다드 카페에서도 이 블루스 스타일의 하모니카 연주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곡 한번 들어보죠. 가을만 되면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하모니카에 손을 대게 된다고 하셨어요. 전주 중노송동의 신유상 씨, 신유상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윌리엄 갤리슨이 하모니카로 연주합니다. Blues Harp. 윌리엄 갤리슨이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연주했습니다. 이 영화 바그다드 카페는 평론가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에게도 또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의 원본은 우리나라에 그 비디오로 출시되거나 상영된 것보다 20분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더 길고요. 또 나중에 이 영화는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작고 귀여운 악기 하모니카. 인간의 음역과 비슷한 3옥타브의 음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이 하모니카에 친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과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이 정감 어린 하모니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온음계 하모니카, 또 하나는 반음계 하모니카. 그래서 어떤 연주자는 하모니카를 연주할 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연주한다고 합니다. 자, 이 하모니카는 블루스 말고도 초창기 재즈밴드들이 자주 연주하곤 했었죠. 하지만 독주악기보다는 보조악기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명의 걸출한 연주자가 나옴으로써 독주악기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하모니카를 독주악기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하모니카 연주자로는 레리 애들러와 투츠 틸레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레리 애들러는 팝과 재즈 그리고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모니카를 아주 다양하게 연주했고요. 투츠 틸레만의 경우는 재즈계에서 독보적인 하모니카 연주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특히 투츠 틸레만 영화 음악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해졌는데요. 그 투츠 틸레만의 하모니카 연주 들어보죠. 영화 만홍의 샘에서 그의 솜씨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을 연주한 영화 만홍의 샘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 3동의 미스 홍콩 황비홍 양 잘 들으셨어요. 하이텔의 문양수 씨도 신청해 주신 영화 만홍의 샘의 테마였습니다. 자, 투츠 틸레만이 연주했는데요. 투츠 틸레만은 유럽의 재즈 뮤지션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앨범을 몇 장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는 정감 있게 하지만 항상 그 메트로놈 피아노 칠 때 똑딱똑딱하는 메트로놈 있잖아요. 그 차가운 기계음과 정감 있는 하모니카 연주를 둘이를 조화시키는 그런 앨범이 있어서 독특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재즈 뮤지션입니다. 원래 본명은 장 바프티스트 틸레만이에요. 그런데 10살 때부터 하모니카를 연주하기 시작했고요. 재즈계의 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장골 라인하르트에게 영향을 받아서 재즈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 뒤에 베니 굿맨과 유럽 순회 공연을 다녀오고 또 찰리 파커와 협연도 하면서 전 세계 재즈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사실 이 투츠 틸레만의 하모니카 연주곡 한 곡이 먼저, 그러니까 만홍의 샘보다 먼저 70년대 초에 국내 팬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존 보이트와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미드나잇 카우보이의 주제곡이에요. 이 맨날 카우보이가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돼서 그 주제음악도 크게 히트했지만 이 연주자 이름은 투츠 틸레만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 이름은 별로 기억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투츠 틸레만은 그 거대한 도시인 뉴욕 뒷골목에 외로운 사람들, 그들의 소외감, 또 대도시의 삭막함, 이것을 하모니카 연주로 정말 전율을 느낄 만큼 독특한 음색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악 한번 들어보죠. 영화 미드나잇 카우보이의 주제곡 미드나잇 카우보이, 투츠 틸레만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매일 아침이 월요일 아침 같다면, 야, 그 기분 어떨까요? 서울 구로분동의 공동신 학생은 매일 아침이 월요일 아침 같다고 하셨는데요. 힘 좀 내세요. 매일 아침이 월요일 아침 같으면 전 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하모니카 연주가 글쎄요, 기분을 좀 부드럽게 해줬겠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겠죠? 미드나잇 카우보이 중에서 미드나잇 카우보이, 투츠 틸레만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밥 딜런이라는 이름, 미국 대중음악계에서는 정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산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밥 딜런은 누구나 밥 딜런 하면은 통기타와 하모니카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는 풍부한 성량이나 화려한 연주 대신에 통기타와 하모니카를 들고 그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줬죠. 이 밥 딜런이 레나드 앤 클라라라는 영화를 직접 감독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영화는 바로 샘 페킨파 감독이 만든 팻 게럿 앤 빌리 더 키드입니다. 밥 딜런은 이 영화에서 음악도 담당했었는데요. 평론가들로부터는 비난과 질책의 대상이 된 영화지만 영화광들에게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밥 딜런이 직접 출연하고 음악까지 담당한 Pat Garrett and Billy the Kid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Billy Part 1입니다. '건달'이라고 서명하셨네요. 저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그 느낌으로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이 곡 마음에 드셨어요? 빌리 파트 1 영화 팻 게럿 앤 빌리 더 키드 중에서 밥 딜런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포기타와 하모니카라 아주 전형적이죠. 전 이 그래서 하모니카 소리 들으면요, 그 대학 가요제 때 언제 땐지 모르겠어요. 그 꿈속의 대화를 불렀던 그 두 명의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 그 포기타와 하모니카를 들고 나와서 연주하던 모습들이 인상적이어서 항상 이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면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나는데, 아, 이 건달이라는 분의 엽서를 받으니까 어쩐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하모니카, 보통 우리가 정감 있고 좀 뭐랄까 약간 향수를 느끼게 만들고 보통 그런 연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는 그 연주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더 세련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남녀 대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성적 호기심과 자기 상실을 그린 영화 Threesome의 이 하모니카 연주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이 Threesome은 주로 뉴웨이브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수록곡인 That Was The Day에서는 하모니카가 참 현대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곡 한번 들어보죠. 그룹 더더가 노래합니다. That Was The Day. 어떠세요 여러분? 그룹 더더가 부른 That Was The Day 영화 Threesome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야, 기가 막히죠. 아주 절묘하게 조화된 음악이었습니다. 그 뉴웨이브와 하모니카 음색이 굉장히 이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막 좋아졌는데요. 이쯤 되면 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계속 제가 참 그 버벅거리거나 씹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틀리거나 막 더듬는 것을 우리는 막 씹는다, 버벅거린다 그러는데요. 버벅거리나 씹지 않아서 속으로 오늘은 잘 돼가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음악들이 갑자기 기분을 좋게 만들면 그때 흥분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다시 조용한 음악으로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성희양 그리고 하이텔의 그 재성씨, 대전의 재성씨, 오늘은 은정씨에게 새벽 2시에 전화받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텔의 종은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광주 동구 산수이동에서 임종채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비밀의 화원 중에서 윈터 라이트. 영화 앵엄 규모블러의 테마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 니콜 글로아드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서울 동작구 본동의 김남선씨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평소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제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그런데 어머니 지금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주무시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접 하세요. 알았지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빗줄기를 맞고 커다란 나뭇잎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어 낙엽으로 전락해버리는 광경을 목격했고 그 현장을 붙잡았습니다마는 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 범인이 넓게 퍼져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범인 또한 땅에 떨어져 시궁창에 빠져들어 괴로움에 자책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길래 난 겸허한 마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이틀의 안은경 씨, 엄청난 죄인에게, 커다란 그 상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셨군요. 그 선고에 동의하는 의미로 마지막 곡,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슬리버 중에서 이네그마가 부르는 칼레송, 인천의 이수성 씨도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마지막 곡으로 골랐고요. 경남 거제 신현읍 양정리의 최영주 양께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CD는 보내드립니다. 양유창 씨가 친구 정재와 승섭에 대한 마음과 또 울산의 강우 씨의 마음과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신 조남준 씨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칼리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